another Shen. Look so cute, look so pretty like Ariana. I wanna with you, Bobo. I wanna with you, Bobo. 자꾸 이뻐도 거울 속 너. 이 파티에 준비된 blur champagne. 태어난 걸 축하해 every day. 네 댐글에 내가 봐도 난 3, 2, you wanna be the queen card.